밤 우리 헤어지래요. 남의 얘기라 참 쉬운가 봐요. 그게 돼요. 얼마나 예뻤는데 부러워할 만큼 마냥 좋았어. 참 고마운데요. 난 안 돼요. 마지막에 그대가 나 또 보고 싶어요. 내가 좀 바보죠.